우리나라에서 장수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.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께서는 평양시 중구역 소문동 30인민반에서 사는 100살 장수사 리옥숙 할머니에게 음종 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었습니다.